최근 러시아 과학원 경제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 책임자가 조선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 노선이 실질적으로 은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갖 제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했으며 경제건설에서도 성과들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제재로서는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독일 조선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